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또 남녘의 성도님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도 처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의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어떤 힘을 갖추었는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미래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힘을 주겠으니, 혹은 너를 이기게 해주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직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북이든 남이든 해외이든 지구촌 어느 곳에 있든, 무엇 앞에 우리가 서 있는지, 누구 앞에 우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도 인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첫 찬양 보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은총 입어 주만 재지 벗고 버리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